받은 그 사랑 떠나는 남자는 추억이 되고 남은 여자는 왜 과거가 되나요 남자는 추억을 말하지만 여자는 과거를 숨기고 살아가네 아 당신도 잊어버려 지워버려